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에서 자금 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바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국정원이 공모 결탁하여 감행한 우리의 최고 손해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가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12일 자금 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바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지난 5월 5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국정원이 공모 결탁하여 감행한 우리의 최고 손해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가 적발된 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국정원은 2014년 6월 당시 노련주재 하바롭스크 현강 임업지부 노동자였던 우리 공화국 공민 김모를 사상적으로 변질 타락시켜 매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비법적인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위성 송수신기와 같은 기지들까지 대주면서 금수산 태양궁전 행사와 열병식 및 군중시위 때 우리의 최고 손해부를 노린 폭탄 테러를 감행할 때에 대한 지령을 주었다고 편지는 까밝혔습니다. 편지는 2016년 1월과 5월, 8월, 9월에는 수뇌부 테러에 대한 작전명과 함께 생화학물질에 의한 각종 테러 수법들과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안전한 수법을 선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는가 하면 테러 수단과 자금을 국정원에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전쟁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테러 작전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이러한 살인 지령은 무려 80여 차에 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최고 손해부를 노린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들의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천만근리는 극악한 살인 악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슴 불태우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적 판도에서 자금 세척, 테러 및 대량 살륙무기 전파 자금 지원 방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자금 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 그룹화도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들이 공모 결탁하여 감행한 이번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 행위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그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기구축이 제정한 국제적 기준의 제5항에 의하면 모든 나라들은 테러 행위뿐 아니라 테러를 계획하고 공모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엄중한 범죄로 취급하며 범죄를 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금융감독기구축은 온갖 형태의 테러 자금 지원 행위를 범죄시할 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요구사항대로 이번 특대형 테러 음모 행위를 조직하고 공모에 나선 나라들을 문제시하고 시급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테러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정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특대형 테러 음모 행위가 제때 적발 분쇄될 수 있은 것은 자금 세척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들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그에 철저한 시행을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정밀하게 세우고 운영해 온 결과이다. 편지는 기구축이 우리의 호소에 관심을 돌려줄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밑에 자금 세척, 테러 및 대량 살륙무기 전파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